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파. 흰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이 그녀에게 주고 싶네. Oh, oh, oh, oh, oh, oh, yeah. 슬퍼 보이는 오늘 밤에도 잠 못 이루던 내 마음을 그녀에게 주고 싶네. 왠지 외로워 보이겠지. 왠지 영화에서처럼 비 내리는 거리.